저 한국말 할 줄 압니다. 한국말 배웠어요. 예. 그 오늘 독서랑 복음이 굉장히 길었죠, 그죠? 예, 독서랑 복음이 굉장히 길었습니다. 부활절 때만 이러니까 이해해 주시고. 예? 근데 원래 풀로 다 하면은 독서하고 복음 다 하면 아홉 개입니다, 그죠? 이 중에서 홀수만 골라서 이렇게 읽은 거예요. 그래서 숫자가 줄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지요.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매년 우리가 읽혀지는데 이 긴 걸 대체 무슨 내용인지 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없어요, 사실. 부활절 준비하다 보면 저희도 매년 새롭게, 항상 준비할 때마다 새롭습니다. 분명히 작년에도 하고 제가 몇십 년째 이 부활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새롭습니다. 이런 게 있었나 할 만큼 매년 새롭습니다. 독서도 마찬가지예요. 매년 똑같은 구절을 읽지만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더 많죠. 제가 우리 몽골 신자분들한테도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분들한테 똑같이 얘기합니다. 일독서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 얘기는 뭐예요?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끄집어냈다는 거죠. 구원했다는 거죠. 세 번째는 우리가 같이, 하느님께서 내가 함께 있겠다, 너도 나와 함께 있으련 하고 초대를 하시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읽었던, 한국어로 읽었던 거는 일종의 계약을 하는 겁니다. 그죠? 그리고 나서 서간에서 뭐를 했냐면 세례로서 새로 태어나겠느냐라고 초대를 합니다. 그리고 복음에서는 어떻게 얘기했어요? 빈 무덤,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다. 빈 무덤, 너희들도 가서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여라. 천사의 명을 받습니다. 여자들이 똑같습니다. 이 우리도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천주교는 어때? 부활절 뭐냐? 뭐 다른 건 다 몰라요. 물어볼 때 잘 모르겠으면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, 그죠? 1독서에서 2독서 뭐 했어요? 두 번째 읽은 거?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했어요. 그죠? 세 번째 뭐라고요? 하느님께서 우리랑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걸 계약으로 맺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? 영세 받으련 물로 새로 태어나겠느냐라고 초대를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세요. 우리는 그 명을 받았습니다. 이것이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. 1년 동안 가톨릭이 무엇이냐 잘 모를 수도 있고, 이 부활절날 왜 우리가 이 긴 독서들과 복음들을 읽으면서 이 지루한 시간을,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는 시간을 보내는가, 이걸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겁니다. 우리 신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, 하느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어떻게 만나왔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듣는다는 사실을 이해하시고, 오늘 영세 받는 분들 이제 계시는데요. 한국분들 네 분 계시고, 이제 전체 다 해서 13분이 영세를 받는데, 공동체가 신자들, 새로 영세 받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. 제가 신부로서 이분들에게 영세를 주는 거지만, 제가 영세를 주는 거는 그냥 영세를 주는 행위이고,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영세를 받는다는 거의 진짜 의미는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된다는 겁니다. 일원이 되기 위해선 다른 기존의 공동체 분들이 받아들여 주셔야죠. 그죠? 기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, 이번에 영세 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것 또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 예식이 세 번째, 이제 말씀 전례, 빛의 예식을 했고요. 우리가 첫 번째, 두 번째 말씀의 전례, 이제 세 번째 세례 예식으로 들어갑니다. 어떤 아 기르틱 뉴스럴 히승태 틱스니카다라 어떤 우깅통학살 어떤 밥스민 뉴스럴 에리옹오사르호가 뉴스럴도 어렵게 집에 되게 만에 다부훈 스티겔 때 빌트기 주고는